이 시간에는 흉흉가곡 음악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흉흉가곡 꽃 파는 소녀 중에서 내 나라 차조리라 흉흉군 되었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흉흉가곡 꽃파는 소녀 중에서 흉흉의 한 길로 달려나가리. 일어나거라 우리를 구원할 것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흉룡가곡 꽃파는 처녀 중에서 나 혼자만 빈집에 홀로 남아서. 이상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